정말 미안해. 현실에 매달린 내가 오늘 밤도 지친 몸으로 널 향해 걸어가는데 불이 켜진 너의 창 초라한 골목길에서 오늘과 미래의 내 모습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너 없이 100년을 혼자 사느니 너와 함께 하루를 살겠어. 널 사랑해 기다려줘 내 앞에 서는 날까지. 오늘과 미래의 내 모습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너 없이 100년을 혼자 사느니 너와 함께 하루를 살겠어. 널 사랑해